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 있는 당선전 일꾼들이 6일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당선전 일꾼들은 7일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백두산 미령에 모신 백두산 3대 장군의 모자이크 벽화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친필 송시비 앞에서 해설을 들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산 미령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이용한 사자봉 미령도 찾았습니다. 이날 당선전 일꾼들은 시랑송 모임과 혁명가요 합창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앞서 당선전 일꾼들은 선호산, 곰산 미령 등을 답사했습니다.